코로나 도리츠쿠 사키와 이마요리와 마다 아따타카이카나 나츠미 모타이테 코사미니 누레테 다르카노 타메니 지리타이 나으테 사진하니 이키테타케도 키미토와이 소스베테니와 이니카루 코토시 다룸다 키미의 도마이요 지테쿠요 이마수구와이타이 いつかきっと君が僕の心に 私は花私は花 綺麗な花 を咲かせ 루토신지대이루카라 Falling Falling 지트고요 이만 falling falling